우리 공화국이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에서 또다시 성공한 소식은 정연일꾼들과 제일동포들에게 커다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조일륜 정연 도쿄도 본부 위원장은 공화국이 화성 14형 1차 시험 발사에서 단번 성공한 데 이어 불과 20여 일 동안에 대륙간 탄도로켓의 시험 발사를 연이어 성공시킨 것은 영조선의 주체적 로켓 공업의 비약적인 발전 속도와 막강한 잠재력을 세계 만방에 과시한 역사적 회고라고 격찬했습니다. 박영치 정윤 오사카부 히가시나리 지부 위원장은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의 대성공은 미지와 그 추종 세력들의 전대미문의 정치적 공갈과 경제 봉쇄 속에서도 공화국이 얼마나 빠르고 눈부신 속도로 대비약을 이룩하고 있는가를 똑똑히 보여준 조선민족사의 일대사변이라고 찬탄했습니다.